늦은 밤 쓸쓸히 창가에 앉아 꺼져가는 불빛을 바라보며 어디선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 취한 눈 크게 뜨고 바라보면 밤쯤 찬 술잔 위에 어리는 얼굴 마시자 한 잔의 추억 마시자 한 잔의 술 마시자 마셔버리자 나긴 겨울밤을 함께 지내며 소리 없는 흐느낌을 서로 달래며 마주치는 술잔 위에 흐르던 사연 흔들리는 불빛 위에 어리든 모습 그리운 그 얼굴 희미한 가로등을 바라보면은 어디선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 행여하는 마음에 뒤돌아보면 보이는 건 외로운 내 그림자 마시자 마셔버리자 마시자 마셔버리자